경이하란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의 즈음에서 청년 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들을 드렸습니다. 경이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제1번 조선 상공연합회 상임리사회, 제1번 조선 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1번 조선 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1번 조선 청년상공회 중앙상임간사회를 비롯한 청년의 중앙단체들과 산하조직들,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금강산가극단 등 사업체들, 그리고 청년의 각 지방본부들, 조선대학교와 각급 제1조선학교들에서 축전들을 드렸습니다. 축전들은 백두산 대국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주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시어 어버이 장군님의 유훈과 생존의 염원을 조국 당후의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시란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한평생은 주체위협 선군혁명위협의 백승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억년키트를 마련해 놓으신 절세의 애국자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었다고 축전들은 칭송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제1동포들과 맺으신 뜨거운 정과 혈연의 역사를 변함없이 이어나가며 애국 충정의 본태를 계속 빛내어 나감으로써 경이하는 원수님의 영도 따라 승승장구하는 조국과 더불어 청년의 위용을 더 높이 떨쳐나갈 것이라고 축전들은 강조했습니다. 축전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제1동포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체혁명위협의 최고 영도자이시며 청년과 제1조선인운동의 승리의 기치이신 경이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억체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했습니다.